미군이 위한 도쿄 대공습이 있은 때로부터 72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4일 조선인 희생자 추도회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총윤 일꾼들과 간토 지방의 동포들, 그리고 일본의 인사들과 인민들이 추도회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추도회에서는 조선 일본군 송로회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 협회가 연명으로 보내온 추도문, 남조선의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에서 보내온 추도사가 소개되었습니다. 발언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의 유가족들의 입국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며 앞으로도 도쿄 대공습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조선 사람들이 입은 피해 사실 조사에 모든 힘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